늘 내게 말했지 왜 사랑한다 말하지 않냐고 날 사랑하긴 하냐고 근데 난 말야 좀 더 달콤하게 절대 잊을 수 없게 영화 속의 연인들처럼 고백하려고 어렵냐고 내 맘을 듣고 싶다고 근데 난 말야